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는 날이 있었나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시계를 다시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도 SNS를 보다가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 성공한 듯한 일상, 완벽해 보이는 삶을 보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셨나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백 개의 편집된 삶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하게 꾸며진 사진들, 행복한 순간만 골라 올린 게시물들, 성취만을 부각시킨 포스팅들, 이런 것들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비교하게 되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SNS는 실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집된 하이라이트이고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일부분일 뿐입니다. 마치 영화의 예고편을 보고 전체 영화를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전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까지 몇십 장을 찍고 지웠는지, 그 행복한 순간 뒤에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성공 뒤에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편집된 삶과 나의 진짜 삶을 비교하고 있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비교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잠시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나는 진실과 편집된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완벽한 브런치 사진을 찍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시간이 들어갔을까요? 조명을 맞추고, 각도를 조절하고, 필터를 적용하고, 보정을 하고, 실제로는 5분 만에 후다닥 먹었을 음식을 30분 동안 준비해서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순간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연출이 있다. 여행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사진 한 장을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을 기다렸을 수도 있고, 관광객들을 피해 힘든 코스로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진에는 피곤함도 짜증도 실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성공한 모습을 자랑하는 게시물들도 그렇습니다. 그 성공 뒤에는 수많은 밤샘 작업, 거절당한 경험들, 자신감을 잃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SNS에는 결과만 올라올 뿐입니다. 성공의 순간만 보이고 그 과정의 어려움은 보이지 않는다. 행복한 연인 사진, 화목한 가족 사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진을 찍기 전에 싸웠을 수도 있고, 찍은 후에 다시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은 그 순간의 한 컷일 뿐 전체 관계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순간의 스냅샷이 전체 이야기를 말해주지는 않는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부러움을 사고 싶어서 실제보다 과장된 내용을 올리기도 합니다. 빌린 물건으로 찍은 사진, 실제로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던 순간을 행복해 보이게 연출한 사진들, SNS는 현실의 하이라이트 릴이자 연출된 무대이다. 당신이 보는 것은 그들의 24시간 중 가장 좋은 5분일 뿐입니다. 나머지 23시간 55분 동안 그들도 당신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고민하고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반대로 당신의 일상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도 행복한 순간들, 성취한 순간들,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매번 SNS에 올리지는 않죠. 당신의 삶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고 의미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는 SNS에 올린 것들로 측정되지 않는다. SNS는 소통의 도구일 뿐입니다. 삶의 전부가 아니고 행복의 기준이 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삶은 화면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화면 속 환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완벽하다. 다른 사람이 25살에 결혼했다고 해서 당신도 25살에 결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 30살에 승진했다고 해서 당신도 30살에 승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표가 다르고 각자의 여정이 다릅니다. 내 인생의 타이밍은 남들과 다를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다. 어떤 사람은 20대의 꿈을 찾고 어떤 사람은 40대의 꿈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선으로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며 성장합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늦는 것이 항상 나쁜 것도 아닙니다. 봄에 피는 꽃과 가을에 피는 꽃이 다르듯이 사람의 성장과 성취도 각각의 때가 있습니다. 벚꽃이 국화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듯이 당신도 다른 사람의 타이밍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계절에 맞게 꽃 피우고 있다. 당신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단단하게 만들고 잎을 무성하게 키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꽃이 피지 않았다고 해서 나무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성장이 가장 중요한 성장이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늦게 시작하는 것의 장점도 있습니다.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20대에 성공해서 30대의 번아웃을 겪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30대에 시작해서 40대의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마라톤이고, 나는 내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당신의 과거 경험들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돌아간 것 같은 길도 멈춰 있었던 것 같은 시간도 모두 지금의 당신을 만든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 경험들이 당신을 더 깊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내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자산이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며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들의 성공이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기회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기회를 빼앗아가지 않는다. 당신만의 속도로 걸어가세요.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잠시 쉬어가면서 그 모든 것이 당신만의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고 내 이야기에 집중한다. 다른 사람의 SNS를 보는 시간을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몇 시간을 다른 사람의 삶을 구경하는 데 쓰고 있나요? 그 시간을 자신의 삶을 가꾸는 데 썼다면 어떨까요? 남의 삶을 구경하는 시간을 내 삶을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바꾼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부러워하는 대신 그것을 영감으로 받아들여보세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저런 일에 도전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보세요. 부러움을 동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운동 인증샷을 보고 우울해하는 대신 나도 운동을 시작해봐야겠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의 독서 인증을 보고 초라해하는 대신 나도 책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성취를 나의 영감으로 받아들인다. 자신만의 작은 목표들을 세워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오직 나만의 기준으로 세운 목표들 말입니다. 매일 물 8잔 마시기, 하루 30분 산책하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이런 소소한 목표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목표들의 달성이 큰 자신감을 만든다. 자신의 성장을 기록해보세요. SNS가 아닌 개인적인 공간에서 오늘 배운 것, 느낀 것, 성취한 것들을 적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하게 자신을 위한 기록입니다. 내 성장을 기록하고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다. 좋아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취미를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이 진정 즐기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그림 그리기, 음악 듣기, 요리하기, 정원 가꾸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보세요. 집안의 작은 코너라도 좋고 자주 가는 카페라도 좋습니다. 그곳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것들을 찾아 적어보세요. 맛있는 커피, 따뜻한 햇살, 친구의 안부 문자.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비교하는 마음을 몰아낸다. 자신의 강점들을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고유한 능력들 말입니다. 공감 능력, 세심함, 유머 감각, 성실함. 이런 것들이 모두 소중한 강점입니다. 나만의 독특한 강점들이 나를 특별하게 만든다. 나는 나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다. 자신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비하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친절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보세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나는 나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다.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만들어보세요. 남들의 기준이 아닌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행복일까요? 평화일까요? 성장일까요? 내 행복의 기준은 내가 정한다.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세요.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면에서 성장했나요?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나요? 이런 자신만의 발전에 집중해 보세요.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 실패와 실수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세요.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입니다. SNS에는 성공만 올라오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내 실패들은 성공으로 가는 소중한 디딤돌이다.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마세요. 좋아요 개수, 댓글 수, 팔로워 수, 이런 숫자들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 안에 이미 존재합니다. 내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자기 돌봄을 실천해보세요.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사, 적당한 운동,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의 즐거움도 좋지만 혼자 있을 때의 평화로움도 소중합니다.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카페 가기, 혼자 산책하기, 이런 시간들이 자신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됩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보세요.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불안하고, 이 모든 감정들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입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해주세요. 내 모든 감정은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 나는 진정한 관계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SNS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현실의 깊은 관계에 더 집중해보세요.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힘들 때 위로해주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세요. 진정한 관계는 화면 너머가 아닌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진다. 다른 사람의 게시물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보세요. 단순히 좋아요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은 댓글을 달아보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한 에너지를 주고받게 됩니다. 내가 보내는 진심은 상대방에게도 진심으로 돌아온다.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은 모습, 평범한 일상, 때로는 힘든 순간들도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면 더 깊이 있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나의 진정성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준다.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을 늘려보세요.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어려움을 겪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약속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SNS 속 모습과 나를 비교하지 않겠다. 나는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살아가겠다. 나는 내 삶에 집중하고 내 성장을 소중히 여기겠다. 나는 나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겠다. 나는 진정한 관계와 소통을 추구하겠다. 내일부터 SNS를 볼 때마다 이 약속들을 기억해보세요.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것은 편집된 모습이고 나는 진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다. 당신의 삶은 다른 사람과 비교될 필요가 없을 만큼 소중하고 의미 있습니다. 당신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 당신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삶을 살아간다.